check it out. 무슨 말부터 할지 어떻게 다가가지. 그대가 너무 좋은데 첫눈에 반해버렸네. 시간 좀 내달라고 차나 한잔 하자고. 실례가 되지 않으면 옆에 앉아도 돼. Excuse me lady. 남자들의 이런 식인가요? 나도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당신을 믿게 해줄 수 있나요? 믿어봐요. 사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. 이런 척 처음이고 이런 만남도 나 처음이에요.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홀렸나 봐요. 인연이었나봐. Listen to my baby girl, I love you my girl. 손가락을 걸어